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요 말하라. 빛이 어린 창가에 고요는 깃들었소나 큰 몸을 벗은 여병사 잠들지 못하곤 있다 오빠를 함께 했죠 병사여 평화 영원히 왔는가 소나무 타던 언덕에 푸른 숲 설레이어도 피 흘려 싸운 나날은 순간도 잊지 못하리 청춘을 함께 바쳐 병사여 말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불소를 갔던가 강산에 행복은 꽃펴놨어도 아직은 영원한 평화 깃들지 못하고 있다 나치와 함께 총을 든 로병은 땅에 원수 있는 한, 이 땅에 원수 있는 한, 병사로 살리라.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용감하라. 기쁜 감도 너도 같이 하도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전선에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날 것은 귀중한 어머니 처음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귀중한 어머니 처음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오늘의 부르던 행복의 노래를 금융차에 싣고 가자 뜨거우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만나자 전선에서 전선에서 만나자 조국이 맺어준 전우의 무좀은 허연 속에 품을 타니 파손의 탄피도 승리의 축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들리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전선에서 만나자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실 노래는 전승의 메아리.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